찾아서 정신없이 살다가 허전함에 지친 한 번쯤은 생각해 산다는 게 무언가 갖지 못할 꿈인가 울어야 할 오빈가 세월 속에 물어도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세월 속에 빠져서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외로이 가네 산다는 게 무언가 갖지 못할 꿈인가 울어야 할 오빈가 세월 속에 물어도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세월 속에 빠져서 몸부림치면서 오늘